너와 내가 웃는 모습이 떠올라. 문득 네가 너무 보고 싶어. 지금 이대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여기서 그대로 네 옆에 있을게. 오, 너와 하나 둘씩 만들어간 이 추억이 점점 잊혀진대도 나는 너니까. It's a beautiful day, 잊지 못할 그날. It's a wonderful day,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. 저 구름 뒤에 보이는 달이 오늘도 선명하게 내려. It's a beautiful day, 너와 함께 이 순간을.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이 더 아름답고 밝게 비춰지기. 잊지 못할 그